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싱가포르 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9일 이 나라 대통령 토니 탄킹 야맥에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계속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